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전 쪽노작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하여 발표 20돌 기념 국토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 발표회가 22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표회에는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 발언에 이어 산림조성과 토지보호사업을 혁신하고 도로와 강하천 건설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환경과 자연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42여 건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